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람 중에는 고구마 같은 사람과 수박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찔 때 겉에서부터 속으로 익어가는데요. 그것처럼 매사를 바깥에서 주워져야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박. 이 수박은 익을 때 속에서부터 겉으로 익어나가는데요. 그렇게 매사를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고구마가 되시겠습니까? 수박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다. 큰일 났어요.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구마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영화 Mermaids 귀여운 바람둥이 중에서 쉐어의 노래 슈슈송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동작구 상도사동의 유선경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민희정 씨는 1월 8일에 화촉을 밝히는 친구 진희의 결혼을 축하해 오셨네요. 겨우 22살이라고요. 아, 그리고 장세현 씨는 친구 동준 씨에게 면접 잘 치렀니?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두 분 사실 물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은 텔레파시가 잘 통하잖아요. 안원진 씨, 친구 상보 씨의 생일 축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김기용 씨, 저희 일주일간의 그 코너 이름을 좀 밝혀달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말씀드릴까요? 월요일 밤에는요, 시네마 뮤즈라고 해서 음악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요즘에는 빌보드 앨범 차트 10위 안에 든 영화 음악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들려드리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속 지괜비,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3년도에 출시된 것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영화 마을 사람들, 영화인들의 얘기로 꾸며가고 있죠. 목요일에는 스크린 에세이, 주제별로 영화를 다시 보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새로 나온 영화 소식과 잊을 수 없는 영화를, 바로 오늘이죠. 새로 나온 영화 소식. 그리고 내가 잊을 수 없는 영화, 한 분들의 명사라고 해야 되나요? 알려준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코너. 또 토요일에는 정성일 씨의 영화 이야기, 일요일에는 시네마 천국 쭉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요, 베를린 천사의 시, 바로 시 같은 영화 한 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이분은 성함을 안 밝히셨는데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고1 여학생 이분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초류향 중에서 치올류향 같은 제목입니다. 정소추의 노래예요.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재우 기획소설

so beautiful. To me, can't you see? You're everything I hope for. 이런 소리 들어보면 참 기분 좋겠죠? 알파치노의 신작 칼리토의 길에 러브 테마처럼 쓰인 조카코의 노래였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자, 이번에도 이번 주에 개봉될 영화 소개해드릴 시간이죠. 원제는 Husbands and Lovers. 개봉 제목은 이원정 관능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원초적 본능 이후에 이렇게 관능이니 본능이니 이런 제목의 유행이네요. 남편이 있는 아내 아리나에게 파올로라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아리나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정식으로 허락받고 싶어하죠. 죄의식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아내의 마음을 남편 스테판은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요. 애인과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얘기해달라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남편의 부탁대로 애인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현대 부부의 도덕성과 은폐된 성심리를 묘사하고 있다는데요. 이태리의 오페라 연출가인 모로 볼로그니니가 감독을 그리고 엔니오 모리꼬네가 음악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괜찮을 것 같죠? 들어보시죠. 테마 뮤직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We leave for Rome tomorrow. Give me 2 days. I'll wait for you. 영화 Husbands and Lovers의 테마 뮤직 애니오 모리코네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유덕화 주연의 홍콩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속천장지구인데요. 몇 년 전에 개봉된 천장지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영화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소개된 천장지구는 원래 제목이 천약유정이라는 영화고요. 이번에 개봉되는 속천장지구가 바로 오리지널 천장지구입니다. 천장지구라는 말은요. 홍콩의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유행어라고 하는데요. 하늘처럼 길고 땅처럼 오래된 그렇게 하늘처럼 땅처럼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이 영화의 배경은 1960년대입니다. 20대 초반의 처녀 아야는 천장지구라는 영화의 리메이크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유는 그 옛날 천장지구에서 주연을 맡았던 아버지 아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내기 위해서지요. 지금의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기 때문에 아야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사실 아얀의 아버지 아싱은 뒷골목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예 매니저인 에란의 눈에 띄어서 영화배우로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뒷골목 시절에 사랑했던 여인 아링을 잊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링 역시 아싱 영화의 제작자인 쇼 비즈니스계의 거물의 여인이 돼서 영화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는 주위의 방해로 죽음이라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내용은 좀 진부한 멜로드라마지만 유우명 감독이 영화를 감각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영화에는 올드 팝들이 여러 곡 들리는데요. Everl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그리고 Patti Page의 Changing Partner, Earl Grant의 The End 정말 귀에 익은 곡들이죠. 이 영화에서 주제가처럼 쓰인 얼 그란트의 노래 들어보죠. The End. 사실 이런 곡은 혼자서 이 밤중에 들으면 안 돼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앉아가지고 나란히 들어야 되는데 정말 볼륨을 높이고 싶은 그런 곡이었죠. The End, Earl Grant의 노래, 영화 속천장지구, 홍콩 영화에 삽입된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할리우드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최신작 쉰들러의 명단 소개해드립니다. 쉰들러스 리스트.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유태계인 자신과 또 조상들에게 바치는 진혼곡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을 불사르면서 완성한 그런 작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오스카 쉰들러, 리암 니스는 점령지 폴란드에 단지 돈을 벌러 왔던 평범한 독일 상인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상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또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이상을 품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수용소에 갇힌 1100명의 유태인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는 그들 모두를 구해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누구도 쉰들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일이 발각될 경우에 총살형에 처해지는 그런 위험까지도 감수하기에 이르지요. 자, 쉰들러의 리스트 테마 듣고 얘기 계속합니다.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의 테마,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맡았고요. 역시 유태계인 이작 펄만이 바이올린 연주를 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11년 전에 소설 한 편을 읽었습니다. 토마스 케닐리가 쓴 실화 소설이었는데요.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을 가지고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라는 것은 관객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스필버그로서는 선뜻 이 영화를 만들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나중에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게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스콜세지 감독은 자신이 유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때부터 쉰들러의 명단은 스필버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를 괴롭혔는데요. 결국 주라기 공원의 후반 작업을 남겨놓은 채 폴란드의 촬영 현장으로 날아가기에 이릅니다. 스필버그의 16번째 영화인 이 쉰들러의 명단은 그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R등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126명의 배우, 3만 명의 엑스트라, 그리고 210명의 스태프진이 참여한 작품입니다. 상영시간도 3시간이나 되는 대작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제작비는 2,200만 불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스태프과 배우들이 무료로, 공짜로 참가를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수용소의 유태인 역할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배우들이 맡았고요. 그 총 제작 지휘를 맡은 브랑코 루스틱 역시 아직까지도 팔뚝에 그 수용소 번호가, 수용번호가 새겨진 유태인이라고 하죠. 이 작품의 또 하나의 특징은 화면이 흑백이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어서 이 작품 자체가 진실의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스필버그 감독은 이 작품으로 이미 작품상, 감독상, 주연 나무상 이렇게 골든글로브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또 영화평론가, 기자, 제작자 이들로 구성된 미국 검열국 NBR이 선정한 올해, 그러니까 93년 최고의 영화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이 이 작품을 성급하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한 이유는 누가 뭐래도 아카데미 때문이죠. 아카데미와는 지금까지 유난히 인연이 멀었는데요. 그가 칼라퍼플 이후 던진 이 도전장에 대해서 과연 아카데미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자, 신들러스 리스트, 신들러의 명단에 삽입된 이스라엘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예루살렘 쉐엘 자하브, 황금의 예루살렘이란 뜻입니다.

슬픔을 담고 이렇게 Here Comes the Sun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품 속에서 희망을 일궈낼 수 있는 사람이겠죠. 흑인 여가수 니나 시몬의 노래였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니나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자, 잊을 수 없는 영화, 리포터 김지연 씨가 늘 소개해 주시는 이 시간에는 지금 한창 개봉 중이죠.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감독이신 박광수 감독님입니다. 지금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뭐 남들이 그러는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 박수도 나오고 뭐 그 앙케이트 조사 같은 것도 해봤는데 그리고 뭐 남에게 권유하겠느냐 90% 이상이 적극 권유하겠다고. 그 제작하시면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일 있으세요? 촬영할 때는 그 바다에서 촬영할 때 너무 위험한데 배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황에서 캐마이드가 촬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나만 죽겠느냐, 안성기도 같이 죽는데. 배에 같이 타고 있으니까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 건데 또 안성기 씨는 수영을 잘하니까 또 모르죠. 박 감독님은요? 저도 해요. 어디죠? 그 섬이라는 게 바로 어디죠? 그 섬이 우리가 촬영한 거는 그 완도군 소안면에 있는 당사도라는 섬이에요. 저희가 갔을 때 주민이 28명이었고 작은 섬인데 저희가 한 100명 갔으니까 그 섬이 생긴 이래도 아마 사람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찍으면서 행복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섬을 점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왕래가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자연적인 느낌 풍부한 곳이에요. 뱀도 나오고 또 목욕탕이나 무슨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유명한 여자 배우들도 빨래 뒤에 숨어가지고 밤에 찬물로 목욕해야 되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이크 있잖아요. 동네 그 확산기를 저희 이제 제작팀에서 아침에 방송을 하거든요. 방사도 주민 여러분, 그 섬에 가고 싶다 촬영팀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의 촬영 일정, 또 식사 시간, 그다음에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될 일, 뭐 이런 걸 다 이제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어딘가에서 이쪽으로 전부 다 이주해 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영화 감독한 지요? 88년도에 데뷔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히 그 영화 서클에 들어가서 8mm 단편 영화를 한편 만들어보고 그 영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꼈거든요. 영화도 많이 보러 다니셨어요? 영화 하기 전에는 거의 안 봤는데 영화를 하기로 하니까 영화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공부도 되고 또 뭐 영화 문화라는 것이 그전에는 몰랐었어요. 영화도 역사가 있고 영화도 무슨 미학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영화를 하면서 그런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화 많이 봤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라면 어떤 영화를 꼽으시겠어요? 제가 82년도에 그 프랑스 파리로 가셨어요. 그 자료 조사 겸 영화도 보고 또 영화 프랑스에서 하는 영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고 영화 보러 갔었는데 그때 그 요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일마 지기니라는 그 터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그걸 보고 그 영화가 그 감독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영화였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작정 그때 그 카메라를 메고 터키로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 만들어지고 터키의 정치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한국하고도 이렇게 유사한 점도 있다고 느껴져가지고 터키를 그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바퀴 돌은 적이 있어요. 그 영화가 찍혀진 그 경로를 따라서 다니다가 저도 그 일마지기네가 갇혀있던 이마무라 형무소 근처에서 저도 파출소 수상한 사람이라고 신고가 돼가지고 왜 수상한 사람이라고? 글쎄요, 거기 밤늦게 이제 그 숙소를 찾아가서 헤매고 다녔는데 거기 그 시골에서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그 조그만 여인숙에 방이 없는데 주인이 자는 침대를 가로로 등만 침대에 걸치고 발은 의자에 놓고 이렇게 잤었거든요.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파출소에서 오라 그런다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전혀 못하고 경찰들이 뭐 신분증 달라 그러고 뭐 계속 뭐 서로 전혀 얘기 안 통하고 나는 계속 관광객이라고 주장하고 그냥 가라 그랬다고. 김마지킨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현장에서 느껴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 자체 내에 반체제 인사나 무슨 그런 민중 감독이 아니고 그 기르드족 출신이 여기서 기르드족 그의 그 정신적 지도자 같은 인물이지 터키 내에 어떤 그 체제에 관련된 인물은 아닌 걸로 알았어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그리고 일마지기니가 감독한 요리인 줄 알았었는데 실제는 일마지기니가 감독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감독했고 일마지기니가 각본을 쓰고 제작 전체를 지휘한 뒤에서 그런 거더라고. 어떻게 그걸 보고 그렇게 나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로서? 그때 글쎄요 지금도 뭐 비슷한데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오지에 또는 위험한데 카메라 들고 차다니는 게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영화를 보고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한국 영화 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네, 박강수 감독이 아주 열정적으로 터키까지 찾아가서 그 현장을 답사했던 바로 일마스 귀니 감독의 영화입니다. 2월의 메인 테마 들어보죠. 영화 요울의 메인 테마였습니다. 하이텔의 서승미 씨, 오늘 오빠가 군에서 퇴소 식하는 날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빠 생각 많이 나시겠네요. 부산 서구 아미동 이가의 김경류 학생의 신청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 수곡동에서 백진영 씨도, 박진영 씨네요. 아니구나. 백진영 씨예요. 죄송합니다. 예, 백진영 씨 이름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백진영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영화 1492 컬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입니다. 자, 이 곡 반잘레스의 음악 들으면서요.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 정은임은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